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하였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동물과 식물과 군행이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너희들에게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법이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고난과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눈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각 한 사람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모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들의 그 눈물과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더듬어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메시지 속에 이곳이 유대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윗을 키우면 불판으로 만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아버지, 정말 각 교회 재단마다 세워진 그곳이 다윗을 키워내는 불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키워내어서 주님의 합한 자로 주님 세워질 수 있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그 저울의 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도 보기도 했었고요.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가 죽어서 천국문에 갔을 때 천국 문지기가 너한테 물어볼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이 뭐라고요? 저울의 추를 살면서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도 뭐 꼭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저울의 추를 통하여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너를 보시는 그분이 계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너를 보는 그분이 계신다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말 그대로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모르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캄캄한 밤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고요. 캄캄한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캄캄한 밤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유대인, 특별히 신실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씁니다. 쓰지 않고 지나갔으면 그 사람은 민족적으로는 유태인인지 몰라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어디 유태인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씁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를 보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 왜?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나의 선생님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여러분 저한테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저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사모 세미나 때도 전했던 말씀이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우리가 짐작이 안 가는 숫자인데요. 창원시 전체 인구의 6배입니다. 창원 전체 인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죽어야 600만입니다. 우리가 한 100만쯤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 창원시가. 그러니까 창원시 곱하기 6을 한 사람이 전부 다 죽으면 600만이 됩니다. 혹은 지금 서울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600만이고요. 혹은 부산 인구의 2배가 600만쯤 됩니다. 아무튼 많은 숫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유태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태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유태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그들 안에 아무리 하나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죠. 예를 들면 미가 시대 때 그 길거리에 미가가 있었고 왕궁에 이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가와 이사야가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할 바로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자.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예,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느낌적으로 그럴 수 있고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꼭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나를 보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선생이 되셔서 나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도 나를 보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린 우리 승혜에서부터 우리 유석중 부형님, 또 이한기 모매님,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아, 나를 보는 한 분이 계시구나. 자,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요, 미애를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미애를 막 옆으로 시끄시끄 하면서 막 째려보고 노려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보시냐면,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보는 그분이 나를 째려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사랑 담긴 눈빛 알지요? 어떻게 미애 좀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제? 알지 그러면 자 우리 오준이 여자친구 생겼어요? 우리 오준이 미나를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담긴 눈빛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나를 막 째려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사랑에 배신하지 맙시다.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배신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는데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알려줍니다. 왜요? 그 둘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요. 우리 로에나 셀리더님 할머니 그리고 뭐 삼촌 되시는 분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5월 20일 날 필리핀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물론 한 일주일 정도 한 주간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한 여행과 여정 또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노예나 셀레드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부조로 좀 돈을 우리가 헌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켰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승의 날을 겸하면서 보통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민 은혜셀리더님 앞으로 나오세요. 귀하께서는 지난 10년간 교회 가족의 주일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에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왔던 2008년부터 물론 매주마다 언제나 다 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다행히 그래도 늘 식사 준비로 수고하시며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또 상금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조성숙 으뜸셀리더님 예, 나오세요. 귀하께서는 지난 10년간 교회 가족의 주일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에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옆에 서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유랍철 부용님. 귀하께서는 지난 10년간 창원생명교회의 분리수거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에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세 분 상장도 받으셨고요. 뭐 상금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상장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멸류관. 멸류관이 그려져 있거든요. 되게 기분 좋으십니까 세 분? 아 기분 안 좋으시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 우리 어떻게 양초병님 기분 좋으십니까? 예. 예.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장에 그려진 그 면류관과 상금 받으셔서 다 기쁘실 텐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조성민 나와 너 정말 충성하여 순종했다 너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건 그냥 그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조성숙 앞으로 나와라 너 정말 충성하고 순종했구나 하면서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기쁠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유람철 주영님에게 유람철 앞으로 나와 넌 정말 이 땅에서 순종하고 충성하여 내 말씀대로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이 황금의 멜리화를 씌워준다 라고 씌워준다면 유람철 주영님 어떻게 기쁠까요? 네, 아시겠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쓰셔야 할 쓰게 될 그 면류관을 사모하시면서 그 면류관 쓰시기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스승이나 해서 이제 하시는 길을 마주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하고 다른 여성교회하고 작은 경찰 표시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건 준비했습니다. 누나 셀다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제 우리 사모님도 주일마다 제가 할 때와는 차원이 틀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 겁니다. 귀한 말씀으로 참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모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배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다 나오세요. 주일학교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요. 또 하나님 앞으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 목사님 말씀에 진짜 많이 말씀하시죠. 저울 추를 속였느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유 그래 아무도 안 그래 괜찮다 이거 절대 안 되지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지요.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딱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권우준 형제님 네. 지혜 지혜 사랑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내가 너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 라고 씌워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분의 상장에 그걸 그려놓은 것은 보실 때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압니다. 말 그대로죠.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분리수거 정리했던 것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식사를 준비하고 다니고 움직였던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면류관 쓰기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그 면류관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휴대폰을 걷지 마십시오. 그냥 휴대폰 걷지 마시고요. 그냥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배 때 휴대폰 그냥 꺼주세요. 이걸 걷고 주고 하면서도 그것도 제가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예배 때 휴대폰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걷으려고 했던 목적은 휴대폰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준을 높이십시오. 가져가서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여러분 수준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Luke chapter 2. 누가복음 2장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2장을 다 읽으실 텐데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등록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기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사들이 밤에 들어오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가난한 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군대는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궁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 주시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다가와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시마 삼비들에게 한 상이나 어린 집비들에게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제시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너무 지혜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으며 이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자로 암마라는 여자의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갔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살아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갑절차고 하기 또 하나님과 은혜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자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한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이 친척들과 친인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성경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기 소년 예수 때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제 조금 마무리해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누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비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를 누가는 설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요한을 통해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오늘 읽었던 이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바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몬과 안나, 그들이 말한 장면이 나오죠. 시몬이 말했습니다.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가 봤던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가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